평양은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로작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대회 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이다를 에티오피아 펭귄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로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.